시간 기억해 함께 있는 이 공간 소중해 사랑이 꿈들이 쌓여가는 순간이기에 오르는 길이 조금 다를 뿐 결국 우리 만나게 될 거야 내 가슴엔 네 가슴엔 밤새워 그리던 꿈이 있어 조금은 느려도 좋은 걸 지금도 충분히 좋은 걸 햇살들이 저 별빛들이 우리 길을 비춰줘 조금은 서툰 우리 사랑도 꿈들도 닫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야 있어도 괜찮아 창문으로 선명히 보이니 청춘이란 우리만의 비밀 열쇠 가슴 안에 있어 조금만 내려도 좋은 건 지금도 햇살들이 저 별빛들이 우리 길을 비춰줘 조금은 서툰 우리 사랑도 꿈들도 닫힌 행복의 문을 충분히 좋은 걸 햇살들이 저 별빛들이